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건강의학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말씀으로 나눠주실 선우영 씨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늘 건강하게 보이셔서요. 하나님 은혜죠. 네. 그리고 늘 웃음이 있으시고요. 네. 편안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아, 정말 소화기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네. 저도 음식을 너무 먹는 걸 좋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화가 정말 잘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데 오늘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소화기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소화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제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이제 입으로 이제 음식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변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한번 해부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림 그리고 도형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상상으로 그냥 또 들으시고서 한번 예, 구도를 한번 머리에 넣어보셔야겠네요.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요. 그냥 이렇게 구도가 다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음식을 이제 먹는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겠죠. 네. 예,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강이라고 하진 여기 있는데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인두로 들어간 거거든요. 영어로는 pharynx라고 그러는데요. 인두로 들어가서 인두를 지난 다음에 식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식도가 나오기 전에 인두가 이제 뭐 입술과 뭐 혀 이런 걸 다 통과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일단은 식도의 그 시작부터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가는 관이 뒤로 있는데 바로 그 식도 앞으로는 순관 트로키어라고 저기 순관이 있어요. 네. 순관은 이제 인섹트에 있는 것이지만 트로키어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트로키어 순관 숨쉬는 곳인가요? 예, 숨쉬는 예. 숨 쉬는 거예요? 예, 순관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운데로 하나가 있고 허파로 내려가기 위해서 순관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브랜치가 있는데 브론커스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하나 가운데 있는 건 트로키아라고 그러고 순관 양쪽으로 둘로 나눠서 양쪽 허파가 있으니까 네. 그 허파로 갈라지는 그걸 보고 순관 브론커스라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 제일 처음에 이제 트로키아로 가려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지금 보컬 코드죠. 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대를 다른 말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담스. 옛날에 아담이 뭐 잘 먹다가 걸렸는지 뼈가 네. 아주 뭐 내려가지 않아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인두에서 이제 음식이 이제 내려가 가지고서 예, 내려가다가 딱 마주치는 것이 이 아담스 애플. 여기 지금 식도하고 앞에는 식도고 뒤로는 뒤로는 식도고 앞으로는 순관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순관하고 코하고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삼키는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 만약에 그냥 먹으면 음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관 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허파로 들어가죠. 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신어둔 것 같은데요. 교차하는 이렇게 깔때기 같은 게 있어요. 그 뭐죠? 후두개라고 그러는데 에피글로티스. 후두개 이제 한국말로 후두개라고 그래요. 후두라는 것은 어딘가니 레링스. 그는 후두는요 기관지 위에 있는 것이 후두고 인두는 위에 입속에 있는 것이 인두예요. 그래서 입이인후과 할 때 입이인후. 네. 이는 귀죠. 입이 비는 코비죠. 네. 그 귀와 코와 인후. 이는 그 목구멍이 쉽게 되면 목이죠. 네. 페링스. 그 인후가 페링스인데 이 어디에 뒤에 있는 아 저기 아 레링스 기관지. 기관지 보고는 레링스로 가고서 아 후 저기 이걸 뭐 후드라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아 음식이 이제 내려갈 때는 그때 바로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식도 바로 그 똑같은 그 레벨에서 이 트로키아 순간 허파로 들어가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그만 그 후두개라는 조그만 깔때기 같은 것이 있어서 보통 때는 늘 숨을 쉴 수 있도록 오픈돼 있어요. 잠을 잘 때나 항상.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그 저기 마개가 딱 어디로 가요? 이 식도를 이제 저 그러니까 먹을 게 되면 기관지를 딱 이렇게 클로즈 해가지고 이 저게 어디로 가요? 음식으로 이제 어디로 가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삼키지 않게 되면 저절로 항상 또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숨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숨쉬는 거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먹을 때는 잠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음식을 먹고 삼키고 이럴 때는 항상 숨을 못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죠. 네. 순간적이기 때문에. 네, 네. 계속 막 삼키는 게 아니고 네. 먹고 잠깐 쉬면 또 금방 네. 풀어졌다가 쉬고 또 먹고 하고 쉬고 숨 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낍니다. 네. 네. 그건 저절로 되는지 하나님에게 만드신 건데 참 신기해요. 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예. 지금 이제 소화기관을 얘기하니까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 인후가 어디 페링스잖아요. 인후로 이제 들어가면요 그것이 내려가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죠. 네. 식도로 내려가면 식도의 길이가 대강 25cm 됩니다. 어, 굉장히 기네요. 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식도로 내려가면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숨관? 아니요, 이제 밥 먹는 건데요. 지금 소화기관이니까. 네, 네, 네. 모르죠. 위가 있죠, 위. 식도로 내려가면 위가 있나요? 네, 네. 식도로 내려가면 이제 위가 있죠. 네, 밥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저기 중간에 대런 것들은 식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위가 있어요. 네. 네. 식도로 내려가면 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막. 이 저기 위하고 식도 사이에요. 거기에는 괄약근이 있어요. 괄약근? 괄약근, 스핑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물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고서 물구나무 속에 하면 음식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죠. 안 내려와요. 네. 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일방통으로 내려가다가 역시나, 뭐 뒤집어져가지고 네. 거꾸로 지려고 하면 딱 이 스핑터, 이 괄약근이 딱 닫아서 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역류 현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저게 그 위가 위의 길이도 25cm나 돼요. 굉장히 기네요. 식도도 25cm, 네. 위도 25cm.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위가 이제 내려가다가 똑같이 뭐 가운데서 불룩한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게 붉어졌어요. 왼쪽으로 붉어지고 오른쪽에는 45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위입니다. 네. 예, 예 위인데. 너무 위 그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어요. 네. 예, 예, 뭐 약간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네. 한쪽으로 그리고 한쪽은 이제 45도가 좀 평. 예. 그럼 이제 위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창자가 나오겠죠. 창자가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네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면 작은 창자가 있어요. 작은 창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큰 창자가 있는데 네. 우선 작은 창자를 한번 좀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작은 창자는요. 제일 처음에 그 작은 창자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는 파트가 12지장이에요. 예, 12지장은 다른 말로 샘창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샘창자. 샘창자요. 예, 또 중국어 한자로는 12지장.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게 뭡니까? 이 손가락에 마디. 이게 한 지라고 그러잖아요. 12개의 이게 모아지는 그 길이라. 그래서 뭐 12지장. 아. 예, 길이가 이 손가락 마디에 12개가 모아진 그 길이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2지장이라고 그래요. 예, 샘창자라고 그러는데 네. 그 12지장의 그 모양이 영어로 C처럼 생겼어요. C. C. 예. 그 C 하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 왜 들어가는 거 아니?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의 머리가 그 C자의 가운데로 푹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옆으로 돼가지고 끝에 이게 트랜스버스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C자 속으로 이자가 이자의 예, 머리가. 예, 머리가 딱 들어가고 꼬리가 제일 뒤에 그래서 꼬리가 이 저기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 꼬리가 딱 붙는데 그 부위가 위에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오다가 C자형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내려가는 거니까 작은 창자는 C자형으로 내려가니까 헤드가 머리가 이자가 앞에 그 뒤는 자연히 이 꼬리가 네. 위 바로 밑에 있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자가 있어요. 자 이자는 음식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자를 통해서 영어로는 이제 팽크리아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중 한자로서는 췌장이라고 그러세요. 췌장. 우리나라 말로는 이자. 그러나 한자로는 췌장. 췌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발음을 잘못해서 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아, 네. 췌장이에요. 췌장. 네, 췌장이고 네. 이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또 말씀을 이제 그 기능에 있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우선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음식이 내려가는 그 과정. 예, 진로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창자의 첫 부분이 어디라 그랬죠? 12지장. 12장이에요. 네. 12장에 더 내려가면은 무슨 장이 나오는 거 아니? 공장이 나와요. 공장. 공장이란 말은 비리공자예요. 한자인데 비어 있어요. 예. 공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반을 안 넘어가서 뭐냐면 회장이라고 했어요. 회는 뭔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꼬이는 것처럼 둥둥둥둥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둥글둥글 해가지고서 꼬인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회장이 이제 큰 창자 가기 직전까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창자가 세 부분이 되죠. 네, 12지장과 공장과 회장. 네. 그래서 12지장은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 이자가 이제 그 머리. 음식 네. 예, 머리가 들어가면 인해서 거기에서 저기 3대 영양소의 그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제 샘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샘창자로 우선 그 분비하는 효소가 들어가야지 소화를 하지 않겠어요? 네, 샘창자가 12지장이죠.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네. 이자에서 이제 또 효소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12장이 이렇게 꼬리까지 쭉 제 끝에는 12장의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간이 있거든요. 간이 있어가지고 간에서 뭐를 만드는 거 아니 담즙을 만들어요. 바일 주스. 그래서 바일 주스는 그 간 안에 담낭이라고 있어요. 골블레더. 그러니까 담즙낭, 담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담낭 안에 주머니 안에 그냥 모여만 컬렉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담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과략근이 탁 열어주면 그 바일 주스가 나와서 굳기름을 소화하는 거죠. 또 이자에서 나오는 또 굳기름 효소가 있어요. 라이페스 굳기름이 저기 지방이란 뜻이에요. 오일. 아, 네. 네. 끝기름이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기름을 소화하는 것이 예, 아밀레 알라이페스라고 하세요. 알라이페스. 하여튼 뭐 리파제라고도 뭐 그냥 발음이 좀 우리나라식으로 한국들이 발음이지만 영어는 라이페스라는 그 굳기름 효소가 이자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간에 있는, 간에 있는 담즙이 그걸 이제 네. 알칼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능을 설명할 때 나중에 말씀하신 게 둘 지방을 말씀하시는 지방, 거죠? 지방, 네, 둘 다 예. 지방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자에서 다른 이제 트립신 신자질이라든가 아밀레이서 스타치 그 저 탄수화물을 녹이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기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해박적으로 우선 이렇게 지금 간 얘기했고 담낭 얘기했고 또 그 반대쪽에 왼쪽으로는 12 왼쪽에 뭐예요? 이자가 있다는 거죠. 네, 이자가 이자. 있고 네. 가운데 이제 12장이 있어가지고 네. 양쪽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있어서 예,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장은 벼있다 이거죠. 네. 음식이 내려가는데 거기는 항상 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 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연동 운동에서 믹스도 하고 위에서도 많이 하지만 계속 이게 페르시테시스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음식을 영양을 이제 섭취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얼마큼 7미터쯤 됩니다. 7미터요. 네. 길죠. 네. 네. 그러니까 소장은 길이가 한 7미터 돼요. 자, 그럼 이제 소장이 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소장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야죠. 네. 대장을 이제 큰 창자. 큰 창자. 예, 큰 네. 창자가지. 한국말이 큰 창자. 중 한국 한자는 이제 예, 저기 결장이라고 해요. 결장. 결장. 결장은 이제 대장이라고 합니다. 큰 네. 창자. 네. 그럼 이제 그 회장에서 회장이 이제 끝이 어디에 와 있는 거 아니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꾸불꾸불 돈다랬죠. 네. 돌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은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네. 네. 오른쪽으로 틀면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큰 창자를 만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큰 창자의 시작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창자도 몇 군데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큰 창자에 올라가는 거 보고 상행성 결장, 결장은 이제 한국말 저기 한자로 큰 대장이라거든요. 결장. 그러니까 ascending colon. 영어로는 이제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상행성 결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행성 그 다음에 이제 네. 올라갔다가는 어디 가는 거니? 지금 어디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네. 오른쪽 위로 측 올라갔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려면 옆으로도 가는 게 있어야잖아요.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성 결장 예 옆으로 지나가서 왼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 트랜스버스 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직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네. 예, 직각으로 올라갔다가 네. 이제 트랜스버스 횡행선으로 네. 갔다가 다시 이제 직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스프링 같은 역할 스프링 같은 모양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달라요? 디귿자로죠 디귿자로. 아 디귿자로. 디귿자죠 완전히 네. 우리 몸에 이 앱도맨 이 배에 네. 윤곽의 끝에서 네. 제일 네. 오른쪽 끝에서 딱 붙은 식으로 페리토니엄 이게 물론 이제 복막이 이제 쌓여 있지만 딱 오른쪽으로 갔다가 곧장. 그 다음에는 위가 있는 데서 또 이렇게 다 직각으로 해서 직진했다가 이제 네. 90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턴 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턴 라이트를 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 턴. 예. 내려가야지 저게 지금 항문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직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디귿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네. 상행성 결장. 그 다음에 행행성 결장. 그 다음에 하행성 결장. 하행성 결장. 네. 하행성 결정해가지고 항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 또 두 번의 또 창자가 또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맞으면 왼쪽 끝으로 딱 붙어 나오는 식으로 탁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항문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이를 또 연결해주는 장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내려가는데 스무스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S자형이라고 했어요. S자. 시그모이드 코리아어로는 시그모이드라는 것은 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자 결장 이렇게 합니다. S자 결장. 그러니까 영어로 S자 결장. 그래서 이 왼쪽에 딱 붙어있던 직각으로 내려갔던 것이 곧자 내려갔던 것이 가운데로 내려가야 되니까 슬쩍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제 직접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S자처럼 됐어요. 아우 다 그려져요. 하도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지금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좋으십니다. 자 그럼 S자 결정해가지고 왔는데 거기까지 학문까지는 안 왔어요. 아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내려가기 위해서 S자에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직장 만약에 직가 그러니까 뭐라 스트레이트 길이는 마찬가지예요. 네? 고 스트레이트 꼭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자 결장에서부터 스트레이트로 탁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근데 이 길이가 얼마큼 되겠어요? 큰 창자가. 이 작은 창자보다 크겠어 작겠어요? 큰 창자. 작은 창자. 작은 창자는 7m 정도 되겠어요. 7m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큰 창자인데. 말은 큰 창자인데요. 디귿자로 딱 꺾어서 그러니까 S자로 딱 이렇게 됐기 해봐요? 때문에. 네. 1.5m예요. 아, 맞췄군요. 네. 잘 맞추셨어요. 근데 왜 큰 창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네. 길이는 짧은데. 굵기가 굵나요? 예, 그거 잘 맞췄어요. 잘하시네요. 뭐, 네. 뭐 외과대 학생 같으네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9m 이 직경이 네. 직경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기 작은 창자는 이 이제 직경이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결장하면 결이 뭐예요? 결. 결이라는 게 뭔가 아니 그죠? 결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네. 예. 근데 뭐는 거 아니 이 하우스트라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순대를 보신 분 알겠지만 순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구불 이렇게 됐어요. 네. 그죠? 네. 이게 마디처럼 네. 이게 들었다가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네. 이게 결이라는 것은 이게 마디 결이거든요. 마디가 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장이라고 지금 돼 있고 이제 다이아미터 직경은 굵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1.5m.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이게 한 50cm만 잡아도 네. 1.5m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뭐 시그모이드 뭐 어떤 그 S자 결장이고 직장을 네. 내놓고라도 네. 그냥 기억하기 쉬우면 1.5m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큰 창자가 굉장히 짧죠. 그러네요. 대장은 작은 창자는 7m인데 7m나 되는데 네. 6배가 넘죠. 네. 그러네요. 예, 비율은 네. 6배가 넘어요. 아, 이게 3배가 깜짝 1.5죠. 4배네 4배. 4배가 넘네요. 4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예철 씨가 그 머리가 좋으신데 네. 아주 참 클레버하신데 아니 인텔리전트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에서 들어가가지고서 나올 때까지 몇 미터 정도를 이제 음식이 저기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계산해 볼게요 목사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네. 엄청 긴데요. 그러니까 식도가 50cm. 식도가 25cm, 위가 25cm, 그럼 합하면 50cm. 0.5m입니다. 거기다가 소장이 7m나 되잖아요. 7.5m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대장이 1.5m네요. 얼마입니까? 암산으로 9m가 나와요. 9m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m가 돼요. 그러나 또 뭐 키가 작은 사람이라든가 어린애들은 좀 적겠죠. 또 아. 키가 큰 사람. 좀 더 크고요. 뭐 2m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농구선수들. 아, 그럼 더 크겠죠? 그러면 11m 되고 뭐 12m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키에 따라서 다르죠. 다르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중간으로 7m 정도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뭐 줄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하여간 10m 가까운 그 음식이 쭉 이제 내려오는 기간이 예. 거의 7m에서 10m 가깝게 그 기간이 예. 소요가 되네요. 네, 그냥 9m쯤 되는데 네. 그것이 뭐 24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먹기는 아침 저녁 먹어도 변을 아침에 본다 그러면 네. 처음에 먹으면서부터 네. 24시간을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나중에 배출되는 거죠. 와, 아, 그렇겠어요? 그러네요. 7m와 9m의 여행을 떠나서 네. 마지막 화장실로 가는군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우리 음악 하나 듣고서 화장실 갈까요? 아, 멋지세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네, 음악 잘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제가 선우영 씨 목사님과 3개월 이상을 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준 박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목사님 그렇게 될까요? 네, 뭐 이거는 학생 좀 시작할 정도 됐겠죠. 그럼 좀 더 가해를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소화 효소 이제 소화 기관에 대한 기능하고 그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음식물이 어떻게 막 분해되고 막 이런 어떤 기능과 그 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네. 네. 자, 우선 지금 이제 앞에 기본적인 그 해박적인 도식을 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요. 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침샘이 나옵니다. 침샘부터 설명을 이제 해야지 좀 소화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더 쉽게 될 것 같네요. 침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안에는 세 가지 침샘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귀 앞부분 또 귀 밑이라 그럴까, 거기서 이 볼이 치크요. 이 볼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입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뭐 이하선이라고 그래요. 귀에 이하, 귀가 아래 있다는 뜻이군요. 이하선,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그러는데 이하선이 있어요. 거기서 침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하선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여기가 귀 밑이 붓고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그 뭐 이하선염을 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침샘 기관이 파로티드 글랜드, 그러니까 그냥 이하선이죠. 귀 밑에 있는 글랜드 선. 예. 침샘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혀 밑에 또 침샘이 있어요. 예, 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서블링골이라고 하는데, 밑에 링골이라고 해서 이제 혀인데, 랭귀지 링골 다 같은 시작하는 이제 이런 원형 말들인데요. 서블링골 글랜드. 그러니까 혀 밑 침샘. 이렇게 하나요? 침샘. 예, 혀 밑. 네. 제가 한국말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저기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도 영어로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부 영어로 이제 단어를 아니까, 네. 이게 얼른 이게 한국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이 잘 안 돼서 잘 네. 모르겠어요. 네. 혀 밑 침샘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 혀 밑 침샘.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서블링골 글랜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인데, 우리 턱을 뭐라 그래요? 턱. 턱? 턱. 친? 턱을 친이라고도 하죠. 네. 또 다른 말은 조로도 하거든요. 조, J-A-W, 조, 그죠? 턱을 그러거든요, 조. 근데 의학 용어는 만디블이라고 그래요. 만디블. 그래서 이걸 저기 턱 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살까지 바로 제 위지만 이 턱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 혀, 턱 밑 침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그것인데요. 여긴 피티아린이라고, 이제 피는 이제 묵음이지만 이제 쓰면 이제 피라고 푸라고 발음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보통 티아린이라고 합니다. 그 침샘, 예, 침샘에서 티아린이라는 그런 그 효소가 있어요. 쉽게 보면 아밀레이스 종류예요. 아밀레이스라는 것은 스타치,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우리 밥을 먹으면요. 밥이란 자체가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복당류라고 합니다. 당은 당인데 복당류예요. 그럼 1차적으로 입속에서 이 TRE, 아밀레이스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복당류를 단당류 되기 전에 여기 말토즈라고 해서 이당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수분해 자꾸 분해가 되다 보면 마지막에 슈크로즈 설탕이 되는 거거든요. 밥은 설탕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분해하다 보면 최종 산물이 이것이 단당류라고 그래요. 슈크로즈라고 그래요. 설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밥은 복당류거든요. 스타치. 카보하드레트,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이당류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죠. 끝까지 분해되는 못해요. 내려가면서 하지만 입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을 느끼잖아요. 네. 아 이거 맛있다든가 짜다. 뭐 이게 고소하다든가. 그러려면은 일단은 입에서 이런 그 카보하드레트 탄수화물을 약간 분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맛을 느끼거든요. 미립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덩어리가 되면 잘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느끼게 있는 것인데 뭐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분해 효소가 나온다고는 하나님 뭐 아시는 거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입에서는 간단하게 분해를 해줍니다. 이 아밀리스, 피티아린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라이소좀이라는 항생제 역할을 하는 이미노글로불린 A라 그러는데 그것이 그 침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침샘이 세 가운데서 나오지만 세 곳에서 그 나오는 그 침샘에는 물기가 대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리스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요? 소화하는 네. 효소가 나오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물리는 거 아니 라이소좀이라는 항체 항체요 앤티바디 항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생제 역할하는 미린 역할하는 거죠. 균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도 보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다치 그러면 혀로 하고 막 개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다 이거는 혀에 그 침샘에 이런 거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효소와 그런 거. 예. 하여간에 침샘은 그렇게 뭐 많은 것이 있지는 않아요. 주로 제 입에서 저작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입에서 저작을 하지 않으면은 저작할 때는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밀레이스가 이 위에서 할 것도 있지만 저기 입에서 많이 분해하고 또 이렇게 암죽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준비기관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던데 맞나요, 목사님? 뭐 우리가 뭐 국도 먹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아, 예, 그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 저기 소화 효소가 다일루션 되지 않습니까?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물 많이 먹으면은 이게 밥을 먹으면서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으면 물 먹는 건 좋습니다.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 몸에서 나가는 물이 1.8리터예요. 그러니까 오줌으로도 나가고 변으로도 나가고 또 피부로도 나가고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려고 하면 소화효소가 계속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물이거든요. 피가 돌죠. 하여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몸에서 1.8리터가 늘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많아서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여러 가지로 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메타볼리즘 이 뭐라 그럴까 메타볼리즘을 저 대사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적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하루에 2리터는 먹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1리터. 근데 사실 저것도 말도요. 그 1리터를 못 먹겠어요. 물이 안 먹히는 걸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슨 동영상도 나오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침에 깨서 공복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을 한 컵을 먹어라 그러고 또 낮에도 이제 식사 이제 간식도 같은데 티를 마신다든가 발버둥은 말고 말이죠. 위산을 가져가게 되면 안 좋고 물 먹 티를 마신다든가 해서 하여튼 물을 이제 먹고 또 잠자기 전에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있어요. 예, 자기 전에 물을 먹으면 밤에 오줌을 누였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밤에 먹는 것이 좋다. 뭐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75ml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가요? 아침, 점심, 저녁 한 컵. 아니죠. 조금만 거 이런 것이 200ml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00, 그렇죠. 600, 그렇죠? 예, 700,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안에는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또 과일도 있고. 네. 그렇게 또 섭취가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다 합해서 2리터를 먹게 되는데 적어도 물은 1000리터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1000리터면 5번을 먹어야 되겠네요. 다섯 컵을요. 그런데 네.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저도 지금 그걸 좀 알면서도 실행을 못했는데 제가 물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비뇨기과 의사면서도 제가 뭡니까? 그 요관에 오줌길에 돌이 생겼어요. 좀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의학용으로 뭐라 그러죠? 들었는데. 선통이라고 그러네. 콜레키펜이라고 네, 하세요. 네, 네. 그냥 덜펜 둔통이 아니라 콜레키펜이라는 것은 선통. 구를 정도로 막 아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한 몇 년 됐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냥 누가 나도 운전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그냥 막 도와줘가지고 갔는데 엑스레이 딱 찍어보더니 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야, 내가 돌을 수술하는 사람인데 돌이 나한테 아니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위로를 받고 계세요. 지금 목사님.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또 바로 이렇게 위로를 이루어 봤습니다. 제가 환자를 그랬어요. 네. 물을 많이 잡수세요. 물 많이 잡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그 유폐물들이 네. 응고가 돼가지고 모아져서 네. 그것이 돌이 생깁니다. 하 그랬는데 물을 많이 드시지 않은 목사님께서 바로 선통이 생기셨군요.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게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뭐 링겔을 놔주고 뭐 그냥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저도 알지만 요관의 끝에 조그만 것이 생겼어요. 한 2mm 정도 될까? 굉장히. 근데 잘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술 안 해요. 있으면 좀 아프시면 그냥 그 진통제도 있어요. 이게 근육들을 예, 민무늬 그러니까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 내 마음대로 막 스켈레톤 이 수의근이라고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근육 있잖아요. 네, 걸어가겠다든가 손 올린다든가 이게 네. 수의근인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수의근 오토노믹 시스템 우리 몸의 저절로 뭐 창자가 뭐 내려가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저절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그런 근육에 대해서 이게 다일레이션 하는 이게 저기 넓혀주는 이제 그 약이 있어요. 아플 때는 그걸 좀 먹어라. 이제 그 정도 해놓고서는 이제 네. 물을 많이 먹으라고 이제 네. 그래서 아이고 정말 내가 철저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물을 먹었어요. 하지만 2리터 가까이 2리터 그래도 1리터는 못 먹었습니다. 네. 그냥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네. 없어졌어요. 정말로요? 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이 나오면 알거든요. 돌이 나오면 이게 오줌 나올 때에 느껴요. 예,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게 녹아진 것 같아요. 자꾸 물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분쇄가 돼가지고 아마 가루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은혜였어요. 은혜네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제 그랬죠. 그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네. 하신 거예요. 네. 하루에 1000리터는 반드시 뭐, 먹어라 네, 이렇게. 네.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목사님께서 아주 선통을 겪으시면서 네. 네, 느끼신 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어디까지 했죠? 지금 네. 그 지금 그 저기 침샘을 얘기를 했고 그 지금 식도로 그다음에 이제 식도와 위사에는 이제 괄약근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괄약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식도로 이제 내려가죠. 식도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그냥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페르시테시스 연동 운동에서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누워서 먹어도 네. 누워서 먹으면 가운데 딱 멈출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몸에서 위쪽이 그 식도에서 근육이 자꾸 내려가도록 연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막 내려갈 수 있도록 근육이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이제 그런데라고 관략근들도 지나서 이제 위로 내려갔습니다. 위로 내려가는데 보통 음식이 이제 밑에서부터 차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을 뭐라고 그래? 아, 유문이라고 그래요. 유문. 파일로리 포션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밑에가 이제 뭐 위에도 이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분문이 있고 유문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카디악 위에 이제 뭐 있고 있는데 해가래 네. 위를 보면은 위가 보통 3분 아래서부터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에서 뭐 하는 거 아니 소화혈을 내면서 암죽을 만드는 거예요. 카임이라고 그러는데 CHY 카임. 그러면 암죽을 만들어서 막 뒤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밥이고 뭐 김치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뭐 반찬을 그 온 몸에서 그냥 막 주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죽을 만들어 그래요. 네. 암죽 카임이라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소화효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그 소화효소가 뭐 있는 거 아니? 위에는요. 3대 영양소를 뭔지 아시죠? 3대 영양소가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세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서 단백질 말씀하셨잖아요. 네. 단백질을 효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시노젠이라는 것이 위에 있고 나머지 굳기름이나 또 단백질을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 없어요. 위는요. 단백질만 분해하는 펩시노젠이라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막 주물러서 암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소장제에서는 음식을 흡수하거든요.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위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화가 안 되고 막 삼키고 급하게 먹으면 위에서 그걸 다 분쇄하느라고 고생을 하겠네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너무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잘 씹어야 되네요. 입에서 이가 중요해요. 네. 입, 아. 치아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나중에 치아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 네. 치아도 중요합니다. 첫째 음식을 먹을 때는 입에서 충분히 씹은 다음에 네. 삼켜야 되겠군요. 삼켜야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그다음에 소화효소는 이제 펩시노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효소라 하기보다는 강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어요. 강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저기 염산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기 게스틱 애시드 저기 그것이 뭐인 거 아니에요. 염산이에요. 염산이요. 강산이에요. 보통 그 우리가 중성, 알칼리, 산성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깥에서 피지컬로 이 중성이 몇이에요? pH라고 하죠. 폐하. 독일어식으로 폐하 발음인데 폐하 7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이 지금 나 위에서 나오는 그 위액 염산은 4.5예요. 강산이에요. 그러면 이 위산이 그걸 위산이라고 하죠. 게스트. 위산이 음식을 소화합니까? 소화 안 해요. 아, 펩시노젠 같은 거는 소화효소가 나오는 것 좋은데 그 염산 위산은 왜 나오죠? 산인데 산이 뭘 하는데요? 산은요 우리가 음식을 다 끓여 먹고 깨끗이 씻고 해도 우리 몸속에 이 음식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니? 세균 들어와요. 네. 들어올 수가 있죠. 곰팡이도 네. 들어올 수 있고. 네. 또 박테리아도 들어올 수 있고요. 주로 이콜라이 대장균이요. 별에는 대장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여름에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는 아이스 깨끼하고 옛날에 국물 났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거 뭐 배탈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균, 이콜라이드 네. 대장균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좀 탈이 나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물질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산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군요. 예, 좋은데 네.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나왔을 때 문제일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과다도 문제지만 네. 음식이 없을 때 네네. 음식이 있을 때에 위산이 나와야지 효과를 보는데 음식이 없고 위가 비어있는데 위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속이, 언제 나오겠어요?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엄청. 쓰리죠. 네네. 그거 보고 위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 이 위에는 미코스 멤브레인이라고 점막이 있어요. 점막을 이게 부식시켜요. 염산이니까. 산이잖아요. 질자로 놓으면 시키는 걸 놓으면 이게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없을 때 이제 나오는데 왜 음식이 없을 때 나오겠어요? 원래 음식이 있어야지 나오는데.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왜 나오겠어요?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그런 것보다도 박테리아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와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병도 있고 또 뭐 직업병이 아니더라도 뭐 갑자기 속이 상한다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놀래고 말이죠. 네네. 그럴 땐 위산이 확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직업병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은 거니 운전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운전수들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종일 운전해요. 그리고 또 식사 때를 제대로 못해요. 운전수들이. 아 식사 시간 지키지 못해요. 예, 택시 네. 운전수 내가 물어보면 네네. 밥을 제때 먹는 데가 참 적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 반이고 1시에 밥 먹겠다 그러는데 딱 손님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면 아 막 탈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아 가까우니까 대답 주자. 그 하다 보면 거기 또 손님이 있어요. 거부하기도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1시를 지나서 2시, 3시 먹는 게 보통이래요. 네, 네. 때를 놓쳐서. 때를 놓쳐요. 네, 네.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한다는 것 자체. 이게 보링 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막 그 지루한 거 있죠. 힘든 거. 아주 쉬고 싶은데 그냥 앉아가지고 페달 밟고 말이죠. 신경 쓰고 앞을 보고 신호등 보면서 이게요. 이 위액이 나와는 거예요. 위액이. 그래서 운전수들이 이 저기 궤양이 많아요. 아 위궤양이 예, 많으세요. 네. 네. 궤양도 궤양 저기 이거 궤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위에서 염산 때문에 나오는 궤양이 위궤양이에요. 게스트리걸사. 예? 위. 근데 그 다음에 뭐 노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위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창자가 나오죠. 샘창자죠. 샘창자. 위 다음에 샘창자가 12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12장 궤양이라는 거예요. 12장 궤양. 이 영어는 듀오데단 얼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사도 위궤양이고 12장 궤양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궤양의 종류가요? 종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부위에 따라서 그런 네. 거죠.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있고 또 직업적으로 이제 보링하고 힘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염산이 나와서 빈 이 위 점막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우유를 먹죠. 네, 우유를 먹으면 보를 예, 우유가 네. 알칼리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필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먹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가 안포젤. 군대에서 보면 우리가 안포제를 이제 하얀 약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포제를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속에 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포제를 먹는다는 거죠. 그게 위를 이렇게 감싸는 기능을 해줘서 네. 그러니까 네. 필름처럼 그 막을 만들어줘요. 미코세멘 저기 점막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염산이 나와도 그것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살을 이제 점막을 부식시키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약을 먹을 때 항생제 또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그럴 때 이에 위가 부식이 돼요. 그 항생제라는 것이 또 아스피린 같은 거 파나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쉬거든요. 산성이거든요. 그 약들이. 네. 그러니까 그 먹을 때 반드시 먹을 것이 뭐하고 먹어야 돼요? 제산제를 먹어야 돼요. 예, 제산제를 먹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서 먹으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예, 밥 안 먹고 밥이 보호를 해주는 거군요. 같이 네. 믹스가 되니까. 믹스가 되면서. 예, 음보가 네. 나와도 위산이 네. 나와도 같이 소화돼가지고 상해를 안 받는데 그냥 빈 공간에 이제 위에 말이죠. 네네. 위에 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네. 그 미세도 같이 나온단 말이죠. 약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먹어주라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되겠죠. 희석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한쪽에 모이면 그 부분에 네. 아주 포칼로 그냥 좀 약해 저기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전 이게 이제 부식되고 상해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이제 풀어지고 네. 예, 좀 낫겠죠. 예. 지금 위궤양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목사님 너무 시간이 많이 그렇죠. 가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오늘은 위궤양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궤양 다음 부분을 해야 될 듯 한데요. 네. 네. 궤양은 뭐 음식 네. 저기 네 하던데 네 오늘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